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리홍윤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조선 유학생동맹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